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너리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윤춘일 작곡인 가요는 주체 95, 2006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쳐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창작되어 천만 군민의 사랑을 받는 위인 찬가로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가사는 우리 인민 모두가 실생활 체험을 통하여 느낀 진실한 사상감정을 소박한 시어로 생동하게 표현한 것으로 하여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가사가 담고 있는 사상 주제적 내용을 경건한 정서가 흘러넘치는 서정적인 선율로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넷째 악단이 축소된 단순 이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식의 어음에서 시작되는 선율은 첫 부분에서 동도 진행과 굴곡 있는 선율 진행으로 가사에 담겨진 내용을 졸졸하게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요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음없는 감사의 정과 충정의 마음을 높은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노래한 것으로 하여 손군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위인 성가로 주체음악예술의 화원을 아름답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래 당운 장군님의 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황진용 작곡인 노래는 주체 99, 2016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권한과 시련의 광풍에 력사의 종지부를 짓고 오직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위대한 우리당 조선노동당을 심장으로 우러르게 되고 세차게 폴록이는 당기폭을 선군의 청대로 지켜주시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앞장에 서신 위대한 선군용장 김종일 장군님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의 정을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선율에서는 모속진행 수법을 이용하여 당의 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안겨 사는 크나큰 집이며 우리 모두의 운명도 희망도 미래도 꽃피울 수 있는 삶의 도전이라는 것을 뚜렷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진행 도중에 쉼표를 다양하게 이용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품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행복상을 잘 더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당운 장군님의 품은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당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해갈 천만 국민의 뜨거운 심장의 목소리를 통속적이면서도 함축된 시어로 훌륭히 노래한 시대의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인민은 부르며 따른 애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류동호 작사 황진용 작곡인 가요는 주체 84, 1995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손군의 복음을 옥색에 틀어주시고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 길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을 한없이 따사로운 품으로 사랑과 믿음의 화신으로 언제나 나갈 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등대로 끝없이 우러러 따르는 천만 국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끝없는 행복과 영광을 노래하였습니다. 선율은 서정 깊으면서도 의지적이고 졸졸하면서도 낙천적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리는 환희롭고 긍지에 넘친 양상에 의지적이면서도 교리에 충만된 선율 정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친근한 지도자로 높이 모시고 따르며 그 일을 받들어 승리와 영광 넘친 내일을 향하여 꿋꿋이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필승의 신념을 의미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너리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권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반드시 온다는 확고한 신념과 투쟁기풍으로 약동하는 천만 국민의 심장을 윈 칭성의 열기로 세차게 끌어본지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